8. UBS. Hobbs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헙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헙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황의조 선수 사생활 영상 유포 사건입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러시아 소매치기범 체포 소식입니다. 문제가 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황씨의 형과 함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해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지난 6월 SNS 등을 통해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씨의 친형수임을 확인하고 영상을 유포한 이유와 협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해 A씨와 황씨의 입장차가 컸는데 황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A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씨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 또한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황씨의 휴대전화와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황씨의 전 연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씨의 불법 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가방에서 현금 상품권 등을 훔친 러시아 국적 소매치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2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러시아인 3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과 피해자를 뒤따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이른바 안테나 역할, 피해자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일명 기계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3명은 지인 관계로 지난 1일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입국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예시 사진을 공유하며 한국에서의 소매치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후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8일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폐쇄 회로 등을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고 현금을 세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일당의 동선을 파악해 잠복 미행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2시 58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전동차 안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3대와 현금 558만 7천 원, 백화점 상품권 154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맨 여성이었으며 범행은 대부분 퇴근 시간 무렵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발행기관에 확인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3대의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11월 23일 헙스 브리핑에선 황의조 선수 사생활 영상 유포 사건과 러시아 소매치기범 체포 소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인데요. 오히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20도 가까이 오른 곳도 많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다시 서늘해지겠습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가 오늘 아침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북부 내륙과 산간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오늘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주원, 아나운서 지민주, 그리고 엔지니어 김민주가 함께했습니다.